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목사는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사는 땅에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해져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빼앗긴다는 그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택한 백성인데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비옥하고 윤택한 땅이 아닌 황량하고 메마른 땅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을 베풀 자에게 축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풍요와 번영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갑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우 등한히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경우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척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세상 일과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한히 찾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는 현대 감각에 맞춰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옛날 마귀는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게끔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럴수록 더 뜨겁게 믿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갑바둑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주님을 너무나 잘 믿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십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조금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갔던지 지하 10층 정도의 건물 높이의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가 3층 정도의 땅속으로 들어오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30세밖에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구원받는 기쁨, 주님을 믿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마귀는 교회를 안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로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 물어보라는 건가? 1번 그게 그렇게 된다. 2번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1번, 2번.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내일이 또 내일로 미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루 사이에 무슨 병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하루 사이에 예기치 못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한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우리 허점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삼킵니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것은 내일로 자꾸만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를 야금야금 갈가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또다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사건이 다가온다면 단호하게 막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7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obed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순종 한 단계 높은 게 복종입니다. 복종하라.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나와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 뭡니까? 대항해서 맞서 싸우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오형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잡힌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마귀에게 안 잡혔다고요? 아니요. 교회에 나오던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세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뭐예요?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왜 피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오르메르기예요. 여러분 자동문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네. 여러분 입을 열어야지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문 앞에 서 있으면 자동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꾸짖으면이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행동을 함부로 하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음란한 생각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자꾸만 명하면요. 마귀가 내 속에서 둥지를 틀려다가도 둥지를 못 틀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명하면 마귀는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말씀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항상 승리주의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잖아요. 그럼 낯설은 예수로부터 명하니 내가 너에게 꾸짖건 명하니 실패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신앙과 불신앙적인 것.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깨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교회는 나오나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주여! 밖에 나가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이 닿는 발걸음 그 사람이 닿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창과 번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일보다도 오늘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 하루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잘 돼야 될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에서 사용하던 버릇을 교회에서 갖고 와서 이간을 시키고 충동을 시키고 싸움을 걸어와요.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돼지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모이기를 심었다. 날마다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 근데 성경에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교회 모임은 못 먹고 산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섬기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책임져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이 오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거죠. 왜 어립니까?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갇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배석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저절로 저절로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중반전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중반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12절 중반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상반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다시 번역되기 전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리라. 인애와 긍휼, 사랑과 긍휼은 여러분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긍휼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과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한 뜻은 불쌍히 여겨 돌아봐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요? 공의, 의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인애를 거두게 되고 긍휼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심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심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봉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의 2년 5개월 가까이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참한 모든 성들에게 성경 열왕기상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인애를 거두고 긍휼을 걷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 집사람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을 만난 뒤에 제 믿음이 그 옛날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게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핍박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난 당신과 인조이하면서 살고 싶다고. 주일날도 놀러가고 싶고 위켄에 배도 타고 싶고 그리고 갬블 땡기고 싶고 근데 부인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게 맛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남자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믿음이 어설플 때는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이뤘는데 믿음이 강해지니까 남자가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이기겠습니까? 여자가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이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남자가 여자를 이기면 등신이다. 아직도 나이가 60, 70, 80에 있는데 여자를 이겨요? 그 구집사, 구말순인데 얼마나 뜨겁게 믿었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그냥 가끔 가다 억지로 나갔고요. 그냥 주일날도 억지로 나갔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는 아 잠깐만 믿음이 들어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안 들어가잖아요. 묻습니다. 학교 잘 나오는 학생이 앞서갈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빠지는 학생이 앞서갈까요? 말 하나 많아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 찬양 성령 집회 나오고 막 새벽에 나오고 누가 더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인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전에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는 누구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복을 베풀 자에게 복을 베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복을 베풀 자에게 복을 베푼다는 말씀이 뭡니까? 앞에 있는 구조 은혜와 긍휼한 단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불교를 믿던 어떤 여자분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몸이 오른쪽 부분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까지 제대로 못하고 침까지 가눌 수 없는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병원에서 어떤 집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이분이 아, 병을 치료받는 이 말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신의 반쪽 오른쪽에다 몸을 얹었습니다. 목사님이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치료받을 지어다. 치료받을 지어다. 몸이 반쪽을 쓰지 못하는 저 영혼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물러갈 지어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불덩이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른쪽에 입과 발이 펴지면서 심이 생겨나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성도님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일본 말인지 중국 말인지 잘 모르지만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성도님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배 때마다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